HUBS 안물 안궁 어쩔 라디오. 4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물 안궁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 찾아왔네요. 우리 학교가 개강을 한 지도 딱 6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에 몸도 마음도 풀어지기 마련이지만 오늘도 힘내서 알차게 달려봅시다. 저희 안물 안궁도 4월에는 더욱 재미난 영화만을 엄선 또 엄선할 테니 다들 기대해주세요. 비정상 리뷰 라디오 안무랑궁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4월 6일 현재 네이버 평점은 7.43이고요. 왓챠 평점은 2.8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눈을 떠보니 감옥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극강의 애닌 분들은 아마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이 이런 경험을 겪게 됩니다. 영화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가 바로 이곳 프랑스에서 열리죠. 자, 그럼 과연 프랑스에서는 어떤 영화가 오늘 우리를 긴장시키는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봅시다. 혼내 백온탑.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리사와 그의 남편 줄리앙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 오스카에게 불현듯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다짜고짜 리사가 살인 용의자라며 그녀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던 리사의 상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당시에 근처에 있던 리사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흉기에서는 그녀의 지문마저 나오게 됩니다. 리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오로지 줄리앙만이 믿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리사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맙니다. 줄리앙은 깊은 고뇌 끝에 7번이나 탈옥에 성공한 앙리 파스케를 찾아갑니다. 파스케가 알려주는 탈옥의 꿀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완벽하게 밀폐된 교도소는 없다. 두 번째, 탈옥 이후엔 다른 이들에게 연락하지 말 것. 그리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날 것. 이외에도 탈옥의 귀재 파스케는 자신만의 수많은 탈옥 꿀팁을 줄리앙에게 전수합니다. 그리고 그가 특히나 강조한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탈옥의 준비는 물론 이후의 삶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큰 돈이었죠. 과연 줄리앙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을까요? I wanna have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and your entourage.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and my house. 휴고 헬미그의 샴페인 프라블럼즈. Tell me you love me. I hope that you want me.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my rock and roll. She don't care about the bills and the price tag, no. Care about the cars and the fast life, girl. Only want stars to align right now. Wishing yeah, I'm wishing you were mine right now. Don't you feel it bubbling? I feel it too, yeah. Don't need another one when I got you. You're dancing with another man and it's cool. Cause I'm used to being number two. I guess that I forgot to tell you that I can't get you out of my mind. Your love has got me blind. I wanna have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and your entourage.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and my house. Baby, baby, baby, baby, this ain't no game. Tell me you love me. I hope that you want me.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my rock and roll. She decorates her room like a raven. She got a drawer full of diamonds. She talk about her exes and the money. She talks about him, she brags about him. She rants about him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She always get her drinks for free. Never ever think of me. I guess that I forgot to tell you that I can't get you out of my mind. Your love has got me blind. Okay. I wanna have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when you're on to rush.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at my house. Baby, baby, baby, baby, this ain't no game. Tell me you love me. I hope that you want me.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my rock and roll. I guess that I forgot to tell you that I can't get you out of my mind. Your love has got me blind. I wanna have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and your entourage.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at my house. Baby, this ain't no game. Tell me you love me. 리사가 없는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줄리앙은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리사는 갑작스럽게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직 돈을 다 모으지 못한 줄리앙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참으로 극단적입니다. 바로 총을 들고 동네 마약 조직의 돈을 훔치러 가는 것이었죠. 아, 글쎄요. 아내를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그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포장이 될 수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사실 오늘의 영화는 조금은 뻔한 스토리와 평범한 전개가 가득한 영화인데요. 다소 지루한 영화이지만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돈을 훔치는 데 성공한 줄리앙은 리사와 탈옥하기 전날 부모님 집에 들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줄리앙 가족이 떠날 비행기 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침묵을 보여주며 줄리앙 가족은 끝내 탈옥에 성공하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3 days home alone. The cat won't leave the closet since you took all of your clothes. But she really knows the boxes that you left next to the door. This doesn't feel like home. And now I'm fighting off the feeling that says go find someone to be with. It'd be much easier. No, this time I'm swearing off a lover until I feel fully recovered. It's about time. I guess I'll get used to living with no one. It's just me, myself, and all my emotions. I wanna love again, but I know that I can't tell. I get used to living with no one. I'm back at square one. Thought that by tomorrow I'd be better than I was. Another chance to change, but now tomorrow's come and gone. And I'm back at square one. And now I'm fighting off the feeling that says go find someone to be with. It'd be much easier. No, this time I'm swearing off a lover until I feel fully recovered. It's about time. I guess I'll get used to living with no one. It's just me, myself, and all my emotions. I wanna love again, but I know that I can't tell. I get used to living with no one. I guess I'll get used to living with no one. It's just me, myself, and all my emotions. I wanna love again, but I know that I can't tell. I get used to living with no one. I'll get used to living with no one. It's just me, myself. 오늘 들려드린 영화는 프레드 카바예라는 프랑스 감독의 Anything for Her 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조금 흥미를 느끼셨다가 갑자기 결말이 나와버려서 김이 빠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 마세요. 영화를 직접 본 저도 딱 김이 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영화는 훌륭한 소재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 긴박함과 긴장감을 끝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많은 사람이 느껴서일까요? 영화는 글래디에이터나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배우 러셀 크로우를 주연으로 미국에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바로 3 데이즈죠.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이 영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 분이 계셨다면 아마도 3데이즈를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의 운세는 점점 피어가고 있는 봄 기운을 담아서 꽃으로 한번 점을 쳐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1번 꽃말이 중간고사이기도 한 바로 이 꽃. 그대여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벚꽃입니다. 2번. 우리 학교의 교화이기도 하죠. 노랗고 예쁜 개나리. 3번, 너무 예쁜데 예쁜 만큼 금방 져서 아쉬운 목련. 마지막 4번은 봄에 제주도 놀러가면 다들 보고 오는 바로 이 꽃, 유채꽃입니다. 자, 모두 마음속에 꽃 한 송이씩 품고 계시다가 라디오 끝까지 듣고 오늘의 운세 듣고 가는 센스 아시죠? 네온 드림즈의 하이스쿨 드랍아웃. People change, people change. I've been changing too. Yeah, yeah, yeah, yeah. Leveled up with my pumped up kicks. Rock with you on my MJ shit. On a new way over your head. Got a vibe and I'm riding it. Oh, get your head up, get your head in the clouds. Keep on dreaming, keep on dreaming aloud. Oh, get your head up, get your head in the clouds, clouds. But don't take it from me. I'm just a high school dropout. It's funny how it turned around. Just a burnout. Tell me who's laughing now. I live in my best life. Something in the air tonight. High school dropout. I was tripping, trying to fill those shoes. Let's be honest, one size don't fit all, that's the truth. Yeah, yeah, yeah, yeah, yeah. Leveled up with my pumped up kicks, rocking out on my Andre 3K shit. Fly high, I can kiss the sky, close my eyes, and I know that we gon' be alright. Oh, get your head up, get your head in the clouds. Keep on dreaming, keep on dreaming out loud. Oh, get your head up, get your head in the clouds. You put up a cloud. But don't take it from me. I'm just a high school dropout. It's funny how it turned around. Just a burnout. Tell me who's laughing now. I ain't living my best life. Something in the air tonight. High school dropout. It's funny how it turns around. High school dropout. It's funny how it turns around. Tell me who's laughing now. I ain't living my best life. Something in the air tonight. High school dropout. It's funny how it turns. Take it from me. I'm just a high school dropout. It's funny how it turns around. Just a burnout. Tell me who's laughing now. I ain't living my best life. Something in the air tonight. High school dropout. It's funny how it turns around. TMI. 네, 4월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의 TMI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옥에 대한 영화였던 만큼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 국내 감옥에 대한 TMI를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감옥의 정식 명칭은 교도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관하는 기관은 법무부 직속기관 교정본부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 교도소를 인터넷으로 찾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교도소의 위치가 위급한 상황에는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를 순식간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교도소의 문을 몰래 열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러한 교도소의 역사는 다른 현대의 사회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 조선시대에는 옥에 갇힌 죄수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전옥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대적인 교도소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구한말 시대이며 갑오개혁과 함께 경성 감옥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0개가 넘는 교도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 새삼 법의 무게가 실감이 나네요. 오늘의 무단횡단 하나 하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So slowly a sunlit dream pulls me out of sleep. Feel the morning through the blind. I get to thinking about your sun-kissed face in a quiet place. I could give you all my time. You know I wanna be Kai Dreams의 Sun-kissed. You know I wanna be your light. In darkness, how you find me just in time to tell me what I needed to hear. So if you don't know what you need, you can leave it all to me. Don't want you worried about a thing. I know you do the same for me. Cause you're so lovely, you're so lovely. I can't help but fall for you, love. When you love me, it's so lovely loving you. Oh, oh. So lovely loving you. Tender breeze brush against my knees on a summer afternoon. I get to thinking about the hazy days under August shade that I used to spend with you. I didn't realize it was all I wanted. What I had, my riddled heart, I had to cradle back together just to see. It's all like magic to me. You do magic, baby, when you love me. You're so lovely. Help but fall for you, love. When you love me, it's so lovely loving you. Oh, oh, so lovely loving you. Oh, oh, so slowly a sunlit dream pulls me out of sleep. Feel the morning through the blinds. I turn my head to meet your sun-kissed face in this quiet. 네, 이렇게 4월 6일 안물 안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그대여 벚꽃을 고르신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약속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해보세요. 2번 개나리를 고르신 분들, 신중하고 차분하게 지나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기운 내세요. 3번 목련을 고르신 분들께는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신중함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마지막 4번 유채꽃을 고르신 여러분, 그동안 성과 없는 노력에 많이 지쳐 계시네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만큼 곧 결실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물안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신민석, 저는 오늘의 교도소장 강나연이었습니다. H. UBS